한밤에 모두 잠자는 불편하지 않았어요? 네. 예, 불편했지요, 모두. 예,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수행입니다. 이제, 이제 모두 선방 수행자들은 항시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백이면 백, 그렇게 그 한방에서 그렇게 자지요. 이제 항상 매일같이 그렇게 예, 그 자고 뭐 없는 데는 자고 한 개로 그렇게 평생을 살지요. 29, 88페이지입니다. 어제 적적하여 본 바가 없다 해도 어둠을 면하지 못한 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이어서 망령땜만 없으면 성성이며 밝고도 밝음이 적적일세 그랬습니다. 이제 공부가 이미 되신 분은 이제 이런 말이 참 이제 다른 말보단 더 와서 닿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으신 분들 이제 처음으로 참석하셔서 아직 지도 안 받으신 분들은 좀 어려운 말들입니다. 이제 우리 그 마음 실체에 가서 얘기한 소리가 되어나서 뭐 여러분들이 그 마음 실체를 잊어버리고 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음 실체 자체를 모르니까 그 마음 실체에 가서 하는 소리를 안 해서 좀 어른이 있어요. 예. 그러나 그걸 이제 들어둬야 됩니다. 예. 내가 늘 비유를 들지요. 어린애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이렇게 엄마를 쳐다본다. 쳐다보면은 늘 엄마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늘 그 아이를 보고 엄마 엄마 그러지요. 애기를 내려다 젖먹이면서 그럼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그런데도 늘 어머니가 그 젖먹이면서 엄마 엄마 했답니다. 그러면 어느 날 그렇게 엄마 그러지요. 예. 그러듯이 이제 이렇게 늘 들어두면 이제 알게 됩니다. 망령된만 없으면 성성이면 망령된. 이제 이 우리 중생들은 1분도 그저 있지 못하지요. 그 속에 마음 속에 무슨 마음이 그렇게 일고 쓰러지는지 예. 설사 공부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 어느 기간 동안은 부동의 경지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일고 쓰러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그냥 그걸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일어나지요. 예. 그런 망령등만 없으면 성성이며 성성이란 소리는 다른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 실체가 오려더니 아주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항상 그렇게 분명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밝고도 밝음이 적적일세 아주 그 마음이 분명하니 드러나서 밝고도 밝다. 늘 그 내가 이 얘기를 하죠. 이 밝다는 소리는 어떤 밝음을 얘기하냐 그러죠. 뭐 어린애들이 라든가 이제 이 젊은이들이 그 아주 어떤 일을 지혜롭게 잘하면은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요새 젊은이들은 그런 거 모를랑가 몰라요. 아, 저 사람이 참 나이는 저러지만은 아직 젊지만은 참 지혜가 밝아 그러지요. 예, 지혜가 밝다 그럽니다. 그런 밝음이에요. 그런 밝음은 어떤 밝음을 그런 밝음이라 할까요? 그냥 모든 이치에 있어서 그냥 드러나 있으니까요. 드러나 있으니까 딱 보면 알아요. 이제 이를 이 공부가 어떤 공부냐면은 그냥 이 어째 출세간 법이다, 그 수행원이들이 그 닦는 법이다 이렇게만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 법을 닦아놓으면은 진짜예요. 이 법을 닦아놓으면 어느 경지 가불면은 매사에 밝아요. 세상적인 일가장도 아주 철두철미하게 밝습니다. 이제 실례로 여기 우리 그 뭐 앞에 있는 신내들이 보통 신내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으면은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예, 전부 그런 기술력도 지니고 있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 한번 물어보세요. 이제 문제 이런 하다못해 집을 짓는다든가 하다못해 그냥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이렇게 내가 지도를 하면 이 어떤 일을 이렇게 해라 해서 그렇게 하면 어떤가? 똑같은 일인데 훨씬 수월하게 되고 더 잘 되고 더 빨리 되고 그러지요. 네. 그리 아는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시키는 일에 있어서 자기 개인 생각을 그것다 쫙 붙여불면은 언제든지 사고가 나요. 무엇인가가 좀 잘못된 일이 생깁니다. 이제 이 지금 앞에다 두고 내가 말하면 그 그러지 않는 일을 얘기하면 아따 우리 스승님 뻥 많이 친다 그러겠지요. 예. 근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허다못해 흑안섭을 뜨고 망치질을 한번 하는 데까장도 그래요. 이제 이 참 이 공부를 해놓으면은 그래서 세상사 살아가는데 아주 지혜롭게 살아가고, 예. 사람이 그러지 않아요. 하루 앞일을 미리 안다면은 뭐 잘못 살 사람 없다 그런 얘기도 속담이 있습니다. 하루 앞일을 안다고 하면 어찌겠어요. 예. 근데 이 사실은 그냥 더불어 산인가 그러지, 예. 또 중생들 업이 있기 때문에 그 업, 또 업을 그 이제 닦아가도록 또 그것을 역행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살아간 게 그러지. 예. 사실은 모르는 것이 없게 됩니다. 어느 경지에 가면은. 근데 그 밝고 밝음이 적적해서 그랬죠. 예. 그래서 그런 이제 밝은 분은 이건 왜 이렇게 하냐, 왜 저렇게 하느냐, 그렇게 매사에 간섭해서 이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 고요합니다. 예. 예. 다만 할 뿐인데 서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그 마음이 내면이 고요가 한가해요, 항상. 네. 예, 이에 대해서, 이 구절에 대해서, 구름이 없는 맑은 하늘이요, 물결이 없는 거울물일세. 우리 그 마음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구름이 없는 가을 청명한 하늘을 얼마나 막던가요? 깨끗하죠? 깨끗해요. 예. 또, 물결이 없는 거울물일세. 그 신락 같은 그 물결도 없이 큰 그런 물, 그런 물은 명경지수라고 하죠. 마치 거울처럼 그냥 주위 사방 천지 모든 것이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사방산천지 양 물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냥 그림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예. 그러듯이 세상 모든 이치가 다 들어와 있어요. 예. 정말 이제 그 도인이 아 그러면 또 이제 내가 곤란해지기는 곤란해집니다만은 도인이 진짜로 욕심을 내서 돈 벌려고 하면 요새는 진짜로 잘 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대중은 이렇게 아 그러면 스승님 한번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불쌍하지 그러겠지요. 진짜예요. 이제 이런 요새는 돈 벌려면 참 돈 벌 수 있는 일이 많지요. 하루 일을 미리 안다면은 그랬죠. 예. 그듯이 아 이제 증권 그 제대로 할 수가 있는 거이죠. 예. 그런데 왜 그렇지 않을까요? 그날 가져가야 할 그것도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가져가야 할 분이 있어요. 그럼 그걸 내가 뺏어와요? 그래 안 되겠죠. 예. 내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 장안에 있으면서 저거 충청도 수도사에 있는 목닭을 일찰나간에 가져와 본 사람이 있다고. 있어요. 그러면 목닭도 가져온대. 김정일 못 가져오겠어요? 가져오겠죠. 가져올 수가 있죠. 예. 근데 왜 안 가져올까요? 갔다가 딱 한 곳 받으면 되지. 이제 그 모르는 마음으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인과 응보로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을 역행하면 안 돼요. 근데 그것을 여하이 하면은 쉽고 가볍게 풀어가냐. 그 이제 도인들은 이런 진리를 안 사람들은 그런 방법으로 풀어가지요. 예. 근데 식인대로만 하면 사실은 돼요. 예. 근데 중생들은 식인대로 될 수 있으면 식인대로 안 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딱 코앞에서 볼 때는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진리를 아니들은 그러지요. 코앞 일에서가 아니고 내일 모레 급해 한 달 뒤, 두 달 뒤, 1년 뒤, 10년 뒤에 올 것 가장을 생각해서 지금 해가요 하는 좋은 비유를 들까요? 아, 좋은 이 펀펀한 좋은 마당입니다. 마당인데 자꾸 한 가운데를 파서 이렇게 젖혀놔요. 저 좋은 마당을 왜 파쳐친고 그러겠죠. 근데 그 자리를 파서 젖혀놓지 않으면은 물이 감당이 기존에 흘러가는 것만 해서는 감당이 못 되어서 사태가 나가시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미리 갑자기 쏟아질 소나기가 오겠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선 보기는 공연은 짓 하고 있잖아요. 그러죠? 네. 어디 대답들이 잘, 뭐지, 안 들어온가? 시원치 않으네. 네. 나는 대답을 잘해야 법문 잘한 사람이야. 그냥 드러난 상뿐만 아니라 안에 안 보이는 상까지 만해가지고 대답을 잘해야 법문을 잘합니다. 네. 마치 그러듯이 그렇게 이제 진리를 알아서 앞일을 한 사람은 그렇게 풀어가요. 보다 멀리 더 멀리 지금 이렇게 일을 해서 이제 그 결과가 저 끝에 가서 결과가 어떻게 올 것인가를 봐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당장에 보기에는 잘못된 일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우선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앞에 온 신인들 보고 물어보세요. 나식인대로 해서 잘못된 일이 있는가? 예. 네. 그래. 시킨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상해요. 시킨대로 잘 안 해요. 대답은 저렇게 하면서도 인식해놓으면 꼭 제대로 안 합니다. 자기 생각을 한다 붙여요. 그러면 결국적으로 그것이 잘못된 경우가 나타나고 그럽니다. 나눔 없는 명확함으로 때를 따라 자제할지어다. 나눔 없는 명확함으로, 이 어려운 말입니다. 나눔 없는 명확함으로 이제 이 깨달아서 하신 분들은 무의함을 한다. 함이 없는 함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함이 없는 함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은 들어보지도 않는 말이죠. 또 들어봤자 말 같지 않는 말이에요. 일을 하지만은 이런 바가 없다 이런 소리인데요. 예, 이제 우리 그 마음 실체를 이제 깨달은 분들은 몸이 가면서도 간 바가 없습니다. 예,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삼시 밥을 단 한 끼지도 거리지 않고 내가 70평생을 살았다. 그러나 내 어금니에 밥알 한 톨 씹은 적이 없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러죠. 예. 그 도인의 말입니다. 아니 부처님의 말이에요. 내가 옷을 벗은 적이 없으나 70평생을 옷을 벗은 적이 없으나 시로라기 한나 어깨 위에 거친 일이 없다.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근데 그 말이 정말로 진실한 말입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진실한 말이란 게 진실한 말인갑다. 그러지 실질 안 오죠? 대답을 안 해. 예, 실질 안 올 거예요. 예. 그러나 어째요? 이 세상 사람들이 꿈 안 껴본 사람 없잖아요. 꿈속에 밥 먹었던 밥입니까? 이게 꿈속에 밥 먹는다고 해서 밥 아니니까 배 안 불렀어요? 맛 없었고? 꿈속에서도 맛 다 있었고 배부르고 그러지요? 예. 예. 그러나 그 밥을 먹고 배도 부르고 맛도 있었고 그러나 깨고 보니 먹은 적이 없죠? 예. 예. 꿈속에 옷 벗은 적이 없어. 꿈속에 시방 석달 넉달 살았어. 꿈속에서 석달 넉달 사는 경우 많습니다. 수천리 수만리 여행하고 온 일도 많고. 근데 꿈속에 입은 옷이 옷이에요? 아니죠. 예. 우리가 이 몸뚱이 지니고 쟁이다 이 몸뚱이 딱 버려서 씻지 못된 숨만 딱 거두면 그래요. 이 세상에 먹은 적 없어. 이 세상에 시로력이 하나 입은 적 없어.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 뚝딱 해서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마음이 이 몸뚱이 생길 때 생긴 것 아니요. 하늘 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 그 마음이. 이런 말인데. 그럼 이러다가 보면 많이 못 가겠는데요. 나는 여기 모두 앞에 있는 시인들이 어디까지 방문해라 시인대로 옵니다. 근데 나는 완전 종이에요. 여러분들은 종입니다. 예. 근데 지금 법문을 대공을 해라. 하루 한 번 법문을 때 몇 절까지 해라. 그렇게 명령을 해놔서 그대로 옵니다. 예. 근데 이 얘기 다 하려다는 못 하기가 싫겠죠. 내가 뭔 말을 한다 이리 가버렸어. 응? 그 말 해다 하려다가 내가 하려고 한 얘기를 잊어버렸는데. 뭔 말? 꿈에서 하는 거 근데 양고 해야 되는데 아주 좋은 그 시기가 떠올랐는데 그걸 지나가 버렸어요. 거울 앞에 지나가 버렸어요. 아주 좋은 근데 그때 쉬지 않고 막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그 얘기하는 동안에 아주 좋은 비유가 나왔었는데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 그거 참 지나가 버렸네. 예. 나눔이 없는 명확함으로 그래 이제 그 무의함, 이 함이 없는 함. 부처님 열 가지 부처님은 열 가지 이름이 있는데 열애란 이름이 있죠. 열애란 이름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이 세상 중생을 굳이 여기 오셨는데 오실 때 온 바 없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분이다. 이제. 가물가물 어디서 올라간디 드러날라간디가 안 되나니. 자, 그래서 다만 때를 따라 자제할 뿐이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유자제할 뿐이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냥 그 우리 그때 때에 따라서 바로 응해서 하는데 그냥 함이 없이 해요. 한데 그의 정확하니 합니다. 정확하니 해요. 예. 예, 진짜 해요. 허다못해, 예. 이 음식 만드는 과정도 이렇게 딱 보면은 어떻게 만들어야겠다. 어떻게 만들어야 더 맛있겠다. 더 효율성 있겠다. 그런 것 과정도 들어와 버리고요. 예. 이 앞에 미군 식량들이 있는데 내가 반찬을 이렇게 만들어라 해서 맛없는 법이 있는가 물어보세요. 틀림없이 맛있죠. 정말로 그런 경지 때에 따라 자제할 뿐이다. 때에 따라서 그때 응해서 하는데 아주 정말로 자유자재하는데 그 이상 더 가게 할 수 없이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찌해야 하겠는가? 어찌해야 그렇게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예. 옳기는 옳으나 어쩌랴. 여우냄새 거두가지 못했음을 그랬습니다. 지금 내가 뭐 좀 안다고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백년 묵은 여우냄새를 피우고 있다.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는 짓거리가 그러고 있다 그거예요. 지금 내가 내 손을 보고 있습니다. 냄새를 피우고 있다. 예. 여우가 백년 묵은 여우는 털 한 날을 빠치지 않고 흔적없이 지나가 봅니다. 예. 그래서 마치 비유를 하기를 하늘을 스쳐 나르는 학의 자취와 같다. 저 구천 저 높이 떠서 학의 등거리가 하늘을 스쳐 날아간다. 그러면 학 그림 즉 그렇게 날아갔는데 학의 자취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림자도 안 보이겠죠? 네. 그림자도 안 보여요. 마치 백년 묵은 여우가 그렇게 책가장은 간다고 갑니다. 짝 와서 무엇을 훔쳐먹고 가요. 그런데 지나간 뒤에 여우가 지나간 자취는 반드시 노랑내가 납니다. 여기 이 분들은 잘 모를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여우를 많이 보고 여우를 쫓아보기도 하고 예. 여우가 말썽부리는 일을 겪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모두 가정에 초상이 나면 옷 어른이 돌아가시면은 사모제로 가지요? 왜 사모제 간지 모르죠? 두 가지 이유로 갑니다. 이유도 모르고 사모제 가요? 예. 남이 미역지고 장애간 게 자기는 뒤엄지고 장애간 뒤엄지고 가봤자 누가 사갑니까?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지요. 그런 말을 그렇게 비웃들지요. 이어서 삼오제를 가면서도 그 원리를, 그 이치를 모르고 갑니다. 첫째는 3일 만에 묘에서 묘가 터져서 살아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 그런 적이 더러더러 있어요.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러셨는가 그래서 가고, 또 하나는 반드시 그렇게 이 새로 묻은 무덤에 여우가 구멍을 뚫고 들어갑니다.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시체를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나는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 이 묘봉에 구멍을 뚫고 여우가 들어댕긴 것을. 그래서 그 자손들이 와서 막고 이렇게 그런 것을 봤습니다. 내 눈으로 실제로 보는 일이에요. 본 일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러지나 안 했는가 해서 삼오제에 간 거예요. 근데 그냥 요새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3일 만에 간다 그러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여우가 그렇게 지나간 데는 반드시 그 들인데도, 그 지나갔는데도 지나간 데 가면은 아주 노란 내가 아주 많이 납니다. 누린 내가. 예. 그래서 젓가장은 백년 문 여우가 한 짝도 남기지 않고 간다고 갔는데 그 냄새만이는 거두 가지 못한다는 소리입니다. 예. 마치 도인이 깨달아서 그 진리를 설하는 경우가 그와 같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본분돌이에 가서 보면 우리 본래 자성자리에 돌아가서 생각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전부 똑같아요. 전부 부처님들이에요. 전부 부처님들이에요. 우리가 하늘 땅 생기기 전 애당초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그 금강경 오가의 그 함어선사 서설에 뭔 말이 있어요? 언젠가 내가 말했죠. 유일모라 찬, 절명상어대 관고금하고. 그 말이 뭔 말이냐면, 사람에 마다 한 물견이 있으니, 그 말이, 그것이 무슨 물견이냐? 각자가 지니고 있는 그 마음을 한 물견이라고 그래요. 모양이 있고, 형색이 있고, 빛깔이 있어서 한 물견이 아니라, 모양도 빛깔도 없는 그 한 물견이 있으니, 그 말이에요. 그 물건은 여러분 그 마음, 그 지금 나를 보고 내 말을 듣는 그 마음은 절명상어다. 이름도 모양도 끊어졌어. 이름도 모양도 끊어졌어.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 서양 사람이 우리 그 자리, 우리가 그 마음 쓰는 마음을 마음이라 합니까? 영어로, 저, 묘의 보자님, 마음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아,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해. 여러 가지 말하라는 소리 아니여. 그래, 그거 봐요. 서양의 사람은 그 마음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그 사람들을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쓰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말한다 해서 그렇게 서로 소통이 되지요. 그래서 불란서 사람은 또 불란서 사람들, 그래서 지 멋대로 그 나라 각자 나라대로 그 마음을 명칭을 지어 붙여놨지요. 네. 네. 그냥 원래 이름도 모양도 없어. 그냥 그 각자가 모두 그 마음을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살아. 이게 절명상. 이름도 모양도 끊었다. 절명상 어때? 관고금하고 옛과 이제를 뛰고 있다. 옛과 이제를 그냥 다 뛰고 있어. 여러분, 내가 가끔 그런 얘기죠. 까마득이든 잊어본 일. 예. 초등학교 때 졸업장 받는 일, 졸업장 그 졸업하던 날 생각해봐요. 까마득이 잊어버렸죠. 그런데 딱 그 지금 내가 말하자 그냥 지금 일처럼 떠오르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옛과 이제를 그렇게 닦이고 있다. 그냥 그 옛과 이제가 그냥 그 속에 다 들어와 있어. 안 고구마고 저 일진에도 유유가비로다. 저 일진 한 뜨끌과 같은 이 몸뚱이에 있지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만은 저에 있지만은 응? 거기에 살지만은 그 말이야. 유유가비다. 이 우주를 다 둘러삼켜버렸다. 그냥 둘러싸버렸다. 근데 실은 둘러싼 것도 아니에요. 네. 삼천 대천 세계가 그 자리에 딱 들어가 있으면 흔적도 없어버려요. 네. 그래요. 저 유유가비는. 그런데 내함 중명하고 그런데 이것이 안도 바깥도 없는 것이 무슨 묘함을 먹으면 있어? 지금 여러분들이 안 글자들 이 몸뚱이 참 해보세요. 난 놓고 기억지 않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글자 한글, 한문, 영어 뭐 가진 글자들이 다 돌아 그 속에 담겨 있어. 그것뿐입니까? 백천만 억만 가지가 다 그냥 그 자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으로는 문묘함을 머금었다. 내가 한 문묘하고 왕어만 법하며 모든 법에서 이것이 왕이다. 주어삼재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서 이것이 주인이다. 참 부사히 헤아릴 수 없는 것 아니냐. 부활현화 소소 부왕자가 어느 어느 시청지지하며 참 희한한 것이다. 그냥 이것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한번 쳐다보고 내려다보는 그 가운데 있어 그것이. 소소 어느 어느 시청지 은은히 보고 듣는 가운데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선천지 무기정하고 후천지 무기정이라 하늘 땅이 생기기 이전부터 있어. 이것이 그리고 하늘 땅이 다한 뒤에도 이것은 영원히 있다 그 말이오. 그래서 이것을 뭐라 할 것이냐 있다게 할 것이냐 없다게 할 것이냐 잡을 수 없고 볼 수 없는 것이니까 있다게 할 것이냐 없다게 할 것이냐 이 허공을 갖다 일러서 있다게 할 것이냐 없다게 할 것이냐 바람을 그공 가운데 바람을 일러서 있다게 해야 할 것이냐 없다게 할 것이냐 있다게 하겠어요 없다게 하겠어요 없다 갈라니 지금 에어컨에서 바람이 온 게 시원하죠 있다 갈라니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죠 어찌해야 할까요 마치 그와 같다 홍야유야 오미지기 소유로다 있다게 할 것이냐 없다게 할 것이냐 아이고 나 모르겠다 오 미지기 소유로다 그 소유를 다 모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그 자리가 그래요 참 대단합니다 이 허공이 텅 빈 것 같지만은 엊그저께 어제 새벽에 보세요 그냥 뭐 우주가 꺼진 것 같죠 뇌성벽나 우르르 똥땅 그 뇌성벽나가 하는데 엄청 큰 소리가 나죠 이 세상에 어떤 소리가 크니 크니 해도 그 뇌성 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허공 가운데서 그 소리가 나잖아요. 거기에서 번개불이 나왔잖아요. 그 벼락이 떨어지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구름이 생겼지 않아요. 비가 쏟아졌지 않아요. 여봐요. 모든 것이 텅 빈 허공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우리의 모든 작용이 볼 수 없고 잡을 수 없는 텅 빈 그 마음으로부터 비롯해요. 이러한 참나를 잊어버리고 상사호에 나고 죽는 코의 바다에 들어와서 육도 윤회하면서 가진 고통을 받고 사는 것이 마치 누에가 지 몸에서 씨를 뽑아서 지 몸뚱이를 그냥 그 좁은 구석에 그냥 가둬본 것과 똑같다. 자승 잡아가고 산다. 중생들이. 예. 그래서 할 수 없어서 불보살 선지식들이 나와서 교화한 거예요. 왜 많은 곳이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서 왔을까요?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정법에 인연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정법이라 하면은 어떤 것이 정법인고는 마음 실체를 깨달아서, 실체를 깨달아서 마음 실체를 깨우쳐 줄 수 있는, 그냥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결국에는 자기가 보지만은 자기가 자기 마음을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정법이에요. 그런 법을 부처님으로부터 쭉 대대로 나오는 그 법을 이어받아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곳이 정법이, 간단히 생각, 간단히 그냥 아는 방법입니다. 근데 아무리 입으로 책을 배우고 팔만대장을 배워서 그냥 설해 주어도 뭐 기가 막히게 뭐도 말하는 일이 많죠. 그렇지만은 있는 것을 갖다가 설해주기는 하도 할지 몰라도 아 그러죠. 더 잘 설하지요. 돈보단도. 그러지만은 그 마음을 깨달아주든 못해요. 못해. 근데 정법이라고 하면 반드시 그 자리를 깨달아줄 수 있는 곳이 정법이요. 이제 깨달아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부처님으로부터 그 법을 이어받은 곳이 곧 그런 곳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인연이 있기에 나와 불조 출세는 인연 출세다. 부처님과 조사와 선지들이 세상에 나올 때는 그 인연을 쫓아서 나온다. 어떤 때? 자기하고 맺어온 천만겁을 맺어온 인연들을 거두어드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 세상에 나왔을 때 그 나온 자리에 가서 나온다. 그 말이에요. 불조 출세는 인연 출세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자리에 잘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만, 아직 그 공부 안 되신 분들 마음만 간절해서 오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 허공처럼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게끔 해줘. 그걸 찾게끔 해줘.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거의 3, 40명이 그 지인들이요. 다 내 지도를 받아서 그렇게 된 분들이요. 그러니 뭐 거짓말 아니지요. 이제 그런 마음만, 간절한 마음만 가져서 와요. 그러면 지도를 해드립니다. 만상이 항상한 요리이며 삼나도 가없는 자체일세. 그렇습니다. 이 삼나만상, 이게 하늘 땅 안에 모양과 형색과 빛깔을 가진 것들을 통틀어서 얘기한 소리입니다. 그런 것들이 묘한 이치다. 묘한 이치예요. 방금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모양 형상이 없는 그 마음에서부터 다 비롯된 것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양 형색을 가진 것들이 저 모양 형색도 없는 허공으로부터 쫓아서 온 것들이에요. 이거 허공 한 점을 딱 찍어서 정확히 분석하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원소들이 허공 가운데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인연을 따라서 그곳에 집결해서 나타난 것들이 빛깔과 형색들이에요.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응? 만상이 항상한 묘리이며, 그 말이 그런 말이에요. 묘하게 나타난, 묘하게 있는 그 이치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허공에서 그렇게 큰 소리가 나올까요? 더운 기운 모양이 있고 찬 기운 모양이 있습니까? 그것도 모양이 없는 가운데 있는 암수여요. 그래서 그 고기압과 저기압이 몰아와서 크게 부딪힌 곳에서 그런 요선 병력 소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그 속에 그 부딪히는 가운데 어째요? 부딪히면 불나. 불이 나지요. 예. 거기에서 번개불이 나오지요. 예. 그런 그 사변으로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또 무궁무진합니다만 그걸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게 이 무정물도 그런 무정물은 무정물인 모양도 없고 형색이 없는 허고로부터 다 나온다. 무정물은 예, 유정에 하는 일은 모양도 없고 형색이 없는 그 마음으로부터 다 비롯한다. 그런 말이에요. 예. 삼나도 가 없는 자체일세. 이 삼나 만상이 다 가 없는 그 마음으로부터 다 비롯됐다. 그 말이에요. 그냥 그 자체예요. 자체. 예. 유정무정이 개우불성이다. 옛날에는 그 무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줄로 알았죠. 예.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아요. 근데 요새는 과학적으로 그 증명이 다 되지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한데 그냥 부처님 그런 말할 때에 이 우주에 대해서 모두 유정무정에 대해서 뭐 개우불성이라는 이치에 대해서 뭐 이 응? 얘기할 때 지 멋대로 서른다고 다 부처님을 버리고 나가버렸어요. 응. 저 초목들도 마음이 있다. 응. 산하석벽도 마음이 있다. 그런 응. 그리고 저 이 은하수에도 이 태양과 같이 저 밝은 빛을 가진 응? 별들이 응? 헤아릴 수 없이 있다. 그런 말을 할 때 이 우주는 우리가 보는 우주 밖에 3000대천세계 6개 6천 3개 무색 3개 18천 무색계 4천을 이렇게 쭉 이야기 갑니다. 화엄경에 가면 그 이야기한 게 그냥 아이고 좀 이 믿을 사람이 못 된다. 응. 그냥 지 멋대로 그냥 말하고 있다. 그러고 모두 다 나가봅니다. 근데 오늘날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은 부처님 말씀이 과학적으로 하나 다 증명이 됩니다. 저 은하계 속에 내가 언제도 얘기했지만 은하계 속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은하계 그 은하계 외에 저 은하계가 수천 개가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평창 우주 내에도 그렇게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본 그 은하계 속에만 해도 영구 허블 망원경에 나타난 태양과 같은 빛을 가진 별만 해도 수천 개, 무려 3천여 개를 발견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런 것이 부처님인 보리수화에 앉아서 그냥 깨달아 가지고 다 알아. 그런데 항차 우리가 여기 사는 지구를 떠난 세계가량도 그렇게 환히 알고 들여다보고 말씀하신데 이 지구촌의 일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게 시인대로 하라는 거예요. 시인대로 하고 살아봐. 진짜예요. 내가 큰 부르짖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런 갑자기 이렇게 많은 비가 쏟아졌고 그냥 갑자기 그냥 그 상상을 불허하는 그런 예전에 미처 보지 못한 그런 태풍이 몰아오고 한 도시를 씻어버리고 한 도시를 떠날라가 도시가 떠날라가게 이렇게 하는 것이 자연재해가 아니지요. 인재입니다. 우리는 이 별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구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여하의 갖추어 사냐에 따라서 이 별이 그런 좋은 별로 영원히 남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험악한 별로도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줄여서 생각합시다. 내가 지니고 사는 가정이, 집이, 한 집이, 그 집을 지니고 사는 이가 여아이 갖추고 사냐에 따라서 그 집 흥망성쇠 깨끗하고 좋은 아름다운 환경이 달려 있어요. 그와 같아요. 그래서 나는 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 지구촌을 잘 갖고 살아가는 방법에 여섯 가지를 제기한 적이 있죠, 이 법석에서? 네. 지금 가장 먼저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우리 일로 생각할 일이 사막을 막는 일입니다. 사막화 되어가는 일을 막는 일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사막화 안 되니까 그냥 한가위 있을 일이 아니에요. 사막을 막는, 사막화 되어가는 막는 일은 지구촌의 모든 나라의 사람의 몫입니다. 근데 간단히 막을 수 있는데도 그걸 다 못해요. 모두 코앞일만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정치한 놈들이, 나 제일 저지 인간이 정치한 놈들이라고. 간단해요. 리비아에서 먹는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시설해 줬잖아요. 그 장장 번경이 그 열렴 속에 사막 모래판을 뚫고 묻어와서 바닷물을 정화해서 사람이 먹는 물로 만들어 줬잖아요, 우리나라가. 신화의 창조를 한번 보세요. 그 나와요. 나는 매일같이 한시도 안 떠나고 텔레비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신화창조인데 거기 나옵니다. 지금 사막화하는 것을 간단히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그 고속도로 낼 때 구멍 막 뚫었지요. 산들 뚫어가고 구멍 냈지요. 네. 대답 왜 그 신차네. 또 그냥 내 나이 자랑하려는 게. 아니 강주 양반들 때문에 내가 나이 자랑을 못 한다니까. 그냥 더 많이 자셔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나 일은 넷이요. 아, 백장시가 달려오게 이렇게 했는데, 그냥, 그, 내 한 소리만도 못해, 그냥. 예. 연설하고. 진짜예요. 저걸, 한 2000, 이런 거, 엄청 큰, 그, 요새에서 그거 뭐, 뭐, 이, 그, 저, 리비아고 수로를, 그렇게 바닷물을 묻어오지요. 폭구린 양 텐짜리가 그 녹강 한나라에 겨우 들어요. 그렇게 큰 그 녹강을 해서 묻어와서 물을 달아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현대그룹에서 3,000톤. 그 물을 정화해서 육수로 만들어갖고 먹는 기계를, 기구를 만들었는 우리 현대에서 했어요. 신화의 창조에 나와요. 근데 그건 거기에서는 못 만들어.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들어가지고 3,000톤. 장관이지요. 3,000톤을 싣고 갑니다. 요새 그 이 중장기 뭐 25톤 그런 차를, 일정은 25톤 차, 30톤 차, 그 최고 톤수 차를 쭉 연결해가지고 그 위에서 그걸 실어서 바다에 그 뭐요, 뭐 뜻배처럼 그렇게 먼배라고 하죠. 그 물결만 실은 건 그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싣고 가서 리비아에 옮깁니다. 거기서 결합을 못했는데 여기서 그것이 그렇게 됐대요. 여기서 그냥 완전히 그렇게 조립해서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가는데 아주 장관이 있대다잉. 예. 3,000톤을 싣고 가요. 예. 그래서 일본서도 모든 일을 우리나라에서 해냈습니다. 그것을. 일본서도 그것을 포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현대에서 맡아가지고 해냈습니다. 자, 우리나라 대단합니다. 네. 그 사막에 그런 녹강을 밑에 절반을 전부 구멍이 적당한 거리에 뚫어진 구멍이 있고 위에는 구멍이 없는 그런 녹강을 만들어서 바다를 갈라서 사막으로 늘 그 1km 거리마다 뚝뚝 뛰어서 묻어옵니다. 그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사막이 모래는 물을 아주 잘 써 올립니다. 여러분, 바다 500m 거리에 모든 초목이 살던가요? 안 살던가요? 해변가에 해수욕장 근처에 해송 살아있던가요? 죽어있던가요? 예, 해변가에서도 산 풀이 있습니다. 해변가에서 산 나무가 있어요. 예, 그러죠. 그러면 그런 나무를 먼저 그 녹강을 묻어서 땅에 젖도록 하고 이렇게 어떤 적당한 거리에 해송을 심어 놓으면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젖은 땅에서는 반드시 거기에서 살 수 있는 풀들이 나기 마련이에요. 그렇게 해서 먼저 사막화 된 것을 막아야 되고 온 지구분들이 다 지구촌에서 나타나 그 서들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전기를 태양열과 지열과 풍력과 이런 수력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풍력을 하나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풍력 발전을 하면은 10년 내에 반드시 흑자로 돌아가요. 그걸 알아요. 암산도 우리나라 또 계획이 무언고는 원자 발전소를 11기를 더 발전한다고 금년 엊그저께 발표했어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없어야 됩니다. 있는 것도. 저 부산에서도 고린가 뭐인가 서고린가 거기에 그 저 원자 발전소 있는데 그건 큰일이에요. 이번에 저 사천성서 일어난 지진이 있나 보면 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민이 그 핵 오염에 다 죽어가요. 그 하나 터져버려도. 그런 것을 앞으로 11기를 더 만든다고요? 거기에 원자력 발전소 하나 만드는데 억수로 돈 들어갑니다. 그놈을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저 전라도 무인 섬이 3천여 개가 됩니다. 그 섬마다 전부 그 풍력 발전소로 그 풍력 발전을 세워요. 그거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입니까? 그냥 전부 그 나라 그 우리나라는 또 이 3분지 저 10의 7알이 산이 아닙니까? 산봉오리마다 바다 가상마다 전부 풍력 발전소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구경하기로도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많이 모두 관광객들 올 거예요. 아마 그거 구경하려고. 그러면 남아돌아요. 다른 나라하고 틀려요. 우리나라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력 발전소만 가져도 우리 충분히 남아돌아요. 예. 나 이런 일만 하면 법문보다도 열이 오릅니다. 예. 내가 40몇 년 전부터 우리 바다는 삼면이 바다지 않아요. 대구서부터 우리나라 바다의 파도는 전기다 내가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 때 청와대에 그렇게 써 올리고 그랬단 게요. 나 돈만 줘라. 그 기술 개발할 수 있는 돈만 좀 대주시오. 그러면 내가 그 전기 발전소를 내가 만들요. 저 파도를 전부 전기화 만들요. 그런 일을 조선대학교 오정국 교수가 그건 내 대필에서 써 올렸어. 내 설명은 다 듣고 그 양반은 나를 잘 아니까 오정국 교수 공대 박사인데 그이가 제도도 다 해서 내가 그 자동 이안길 만들 때도 내가 자동 이안길 처처에 만들어놓은 사람. 그 만들 또 그분이 다 제도해서 그렇게 그 특허에 제출한 분이라 나서 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 그 양반은 지금 살아계세요 강국 오종국 교수 내 말을 신청도 안 해요. 거기서 내려왔는데 하도 써 올리고 한 게 내려왔는데 뭔 거는 어느 학교 나왔냐고 공부도 안 나왔다 그러니까 그냥 가서 종문 소식이 지리산 보수 아무 소식이 없어. 그런데 어째요? 지금 불란서 3년 전에 그거 이 파도를 전기화해서 발전소를 만들었습니다. 불란서는 지금 그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이 파도를 전기화해가지고 내 말이 그렇게 되었지 않아요? 실어나. 그걸 내가는 뭐, 어디서 그렇게 발견했는지 알아요? 형광등. 한 번 잡아당기면 키워지고 두 번 잡아당기면 꺼지지요. 세 번 잡아당기면 키워지고 네 번 잡아당기면 꺼지지요. 형광등을 잡아당겼다 꺼지는 찰나에 내가 그걸 발견했어요. 파도는 전기다 그랬어요. 내가 그 자리에서 탁 외쳤어요. 이제 정말이지 이 앞으로 우리가 10년이면 그 풍력발전소 온 것이 흑자로 돌아선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선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걸 안 만듭니다. 원자력발전소 허는 거의 원자력발전소도 그 액수에 버금가요. 조금 덜 들어가지만은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그걸 감내해서 풍력발전소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좋은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법문 시간에 이 얘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삼나도 가없는 자체일색 이 두두 물물 화하 초초 참부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작년에 법문할 때도 오고 뭐 법문할 때 들어오죠. 아, 여러분들이 봐 책을 사보면 알지 않습니까? 초목도 동류를 알아본다. 자기의 종류를 알아본다. 그걸 그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책으로 나왔죠.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시원히 마시는 물이 뭣 알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 마시고 있죠. 그것도 살생이요. 알고 보면. 그 마음이에요. 마음이 있어 물이 마음이 이렇게 그냥 물이 그냥 한 밖으로 있으니까 한 개로요? 아니죠. 수천만 개의 물들이 모여서 그렇게 한 그릇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뭘로 할까요? 과학자들이 그 물에다가 이 찰련기를 대놓고 야 이놈아 너는 어째 그렇게 못나게 생겼느냐? 응? 그리고 그 물을 향해서 계속 욕을 합니다. 그러면 그 물이 육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물이 주먹맹으로 둥글둥글해져 봅니다. 성질 나가지고.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을 서점에 가서 사보세요. 그걸 전부 일일이 사진 찍어서 다 나와요. 육개국 말로 했는데 육개국 말을 다 알아들어요. 물은 우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 육개국 말 안 배운데 알아들어요? 근데 물은 알아듣어.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런 이름으로 서점에 책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나한테 있어요. 나는 그런 것을 잘 사. 근데 넌 나쁜 놈이다 하면 주먹같이 두루뭉실이 되어버려요. 육각이. 육각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육각인지 여러분 모르죠? 눈이 하나 딱 쩔어서 서리 위에 이렇게 눈이 있는 놈이 그 백설표 눈 모양 나왔죠? 네. 예, 그것이 똑같습니다. 백설표 그 그림에 있는 길어진 그림이 육각의 눈의 모습이에요. 낱낱 그 눈의 모습인데 눈이 그 낱낱 그 여러 개가 합해져 있는 게 하얀 양 한 모양인 거예요. 그 낱낱으로 있을 때는 그 모양이에요. 근데 무르 모습이 원래 그 모습입니다. 육각의 모습인데 그런 육각의 모습이에요. 그냥 육각의 모습이 아니라 백설표 같은 그 정확하게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내인놈 내인 나쁜 놈 뭐 그리고 욕을 해서 하면 두리뭉술이 되어본단 게요. 그런데 와, 너는 어쩌겠지 좋은 일만 하냐. 목마른 사람이 먹어주면 뭐 갈증이 가시게 하고 밥할 때게 쌀을 씻게 하고 채소 씻을 때 씻게 하고 내 세수할 때 그냥 세수물이 돼가지고 어째 그렇게만 좋은 짓 보살행만 하냐. 참 너는 대단한 일이라 한다. 그렇게 칭찬을 계속 해줘봐요. 해주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을 합니다. 과학자들이 일일이 그것을 찍어서 책자로 그 그림과장 전부 나왔어요. 내가 기양하는 말 같으면 여러분 고지 안 들어도 좋아. 근데 과학자들이 사진 찍어서 책으로 나오신 게 고지 듣겠지요? 네. 예. 그런 것을 부처님은 3천년 전에 보리수와에 앉아서 깨달아가지고 깨달은 자리에서 그 말을 했어. 유정, 무정이 개우성이다. 전부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무정은 무기를 입고서 그 무기업을 입고서 그런 종류로 떨어져 있을 뿐이지 사람과 만무기 영양으로 더불어 다를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 부처님 대단하죠? 그죠? 내가 만들어냈는데 이 우주를 만들어냈는데 땅은 움직이지 않고 하늘이 움직이게 만들어냈다. 그런 오류 안 범했어. 절대 그 오류 안 범했습니다. 부처님 말씀은 과학이 발달할수록이 하나하나가 정확히 증명이 되고 옳은 말입니다. 그때는 고지 안 들린 말이 정확히 옳은 말이에요. 예. 이런 법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듣고 있는 거예요. 한 걸음에 3층에 올라가십니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노라면 3층이 나와. 지금 못 알아들은 것 같지만은 내가 나를 알라는 그런 직관 마음으로 듣고 또 듣고 참여하고 또 참석하면은 그렇게 드디어는 3층에 올라가서 3층 전체를 다 보듣기 그렇게 된다니까요. 만상에 항상한 묘리이며 삼나도 가없는 자체일세 이에 대해서 말하기를 삼나 만상이 신통으로 지닌 바니 극락의 복과 낙을 자유자재 누릴지어다 그랬습니다. 삼나 만상이 신통으로 놔둔 것이에요. 신통이 뭐 요술쟁이가 꽃나온이라 떠들랑 땅 한게 꽃이 나오고 뭐 불나온이라 떠들랑 땅 한게 불나오고 그런 것이 그런 것만이 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것이 전부 신통입니다. 신통이에요. 근데 그 신통이 우리 본래 자성이 진건 신통이 천난 억분지 일로 축소되어서 지금 우리가 부리고 있는 거예요. 중생들은 아까 얘기했죠? 수덕사에 있는 녹탁을 가져오니라는 게 똑딱한 시간에 가져와 버려요. 실제로 가져왔다니까요. 네. 화계사 과장 화계사에서 하고 있는데 그 지금 그 이제 그 이 실험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가져와 버렸어. 나 그거 다른데 저 금강산 유점사에 있는 목탁도 가질 수 있고 어디 있는 것이라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에 있는 놈을 가졌는지 어디 있는 놈을 가졌는지 네 발밑에 감춰놨다가 요술적이면 내놓은지 그걸 어떻게 아냐. 내가 정확히 아는 그 목탁은 내가 그 놈으로 천수를 치고 계속 천수 주력을 하신 게 아는데 수덕사 목탁만이는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럼 그거 가져오죠. 그럼 가져와봐라 한 게 금방 갖다 놓습니다. 형원 스님 앞에다 딱 갖다 놨어. 그런 사람도 있어, 지금. 근데 그 심통을 왜 하실까요? 부처님이 쓰지 말아야겠어. 그런 것을 쓰면 말, 저 뒷날 불법이 없어져 본다. 그 신통은 이 진리를 깨닫지 않아도 신통은 부릴 수 있어. 여러분들 오고 가고 생각나는 것, 그런 것들이 다 신통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 자성에 지니고 있는 본래의 신통을 어느 정도 회복하면 그것이 나와. 그러니까 그냥 그것은 그 주력으로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계획만 철저히 지켜도 그것은 그 신통은 나오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 진리고는 진리를 깨달아서 나오는 신통이라 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신통이요. 그런 신통은 아주 그 계획을 철저히 가져서 나타난 신통은 계획만 깨졌다 하면 그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어떤 업을 철저히 닦아서 나온 신통은 그 업을 다시 저질러버리면 그 업을 다시 지면 그냥 없어져 버려요. 깨달아서 한번 나오는 신통은 영원히 그것은 안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 삼나 만상 이 두두 문물 화 저 저런 뭐또 산천 초목가장도 다 그 신통으로 해서 비롯된 것이에요. 삼나 만상이 신통으로 지은 바니 극락의 복관하기. 극락의 복관하기. 서쪽으로 10만 8천국을 지내 가서 있는 극락은 법장 비구가 세우는 극락이요. 그거 극락 갈 필요가 없어. 10만 8천국 지나가려면 다리가 얼마나 아프겠어. 응? 우리가 사는 세상도 아닌데 욕계 팽창 우주로 지나가서 있다니까. 근데 10만 8천국을 지나가야 돼. 욕계 새끼 무새끼를 다 지나가야 돼야. 정말로 고대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내가 나라는 나를 찾아서 그 자리 지니고 있는 능력을 회복해 버리면은 그냥 어디가 있더니 자기가 처해 있는 곳이 극락이요. 그것을 복과 낙을 찰자제 누릴지어다. 그런 낙을 내가 나라는 참나를 깨달아서 여러분 몸뚱이로 움직이는 그 나를 깨달아서 그 내가 지니고 있는 자성 중의 능력으로서 그 복과 낙을 누리라. 그런 말이에요. 네. 그런 경지에 되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예. 한나산 기슭에는 말들이 놀고 모슬포 바닷물새 아름답다. 진성아 범궁 노래 즐겨보자. 여기 이 앞에 여짝 제일 가상에 앉는 진성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제일 고생 많이 시킨 사람이에요. 그건 나 역시 저 사람 고생을 제일 많이 시켰어요. 12시까지 작업을 합니다. 나하고. 지금 내가 이런 게 그러지. 한갑을 지내서 65살까지는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어요. 근데 내가 저 사람 집에 가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자기 서방각시 자고 있는데 12시까지 안 하고 일을 해놓고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문을 얼마나 실례입니까. 자기 신랑각시 자는 데 문을 땅땅 두드려요. 진성아 작업하자. 내가 이렇게 책을 내놓은 일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12시까지 작업을 해요. 그리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잠자는 사람을 깨워가지고 작업을 해요. 그러면 머리가 응성해가지고 저녁에 젖는 고기야 머리가 엉성해요. 그러니까 멍성 이렇게 하고 나와요. 예. 그렇게 작업을 했으니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못 살게 그렇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스님. 그런데 요새는 저 사람이 나를 못 살게 해요. 한 달에 그 숙제를 이렇게 두꺼운 놈 두 건석을 줍니다. 그놈 해내라고. 그러면 숙제 주면 그것이라 내가 출력을 봅니다. 내가 할 일 다 하면서 여기서 서는 일 다 지켜오고 감독하면서 책도 다른 책을 또 번역하고 쓰고 번역도 하고 쓰기도 하면서 그 숙제를 다 해낸다니까요. 그니 내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그럴 때 박수 좀 쳐주지. 아따 어플체 절 받네. 어플체 절 받아. 예, 그렇습니다. 응? 전상아, 범국노래 즐겨보자. 범국노래가 어떤 것이 범국노래인가요? 그냥 분리일보직 차토직 극락이라 한 걸음 옮기지 않고 이래끼로 주저앉은 이대로가 극락인 그 극락노래를 한번 불러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응? 그걸 범국노래라 해요. 근데 한라산 기슭에는 말들이 뛰어놀고, 이? 모실포, 바닷물새 아름답다. 모실포. 여러분들 모실포 가봤어요? 나는 그 연라답에도 가봤거니와, 아, 이제 그, 숭모남살 먹어서도 그거를 갔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 그 시인으로 아주 유명하지요? 고운 시인. 예. 그 이제 모실포 보광사에 나오고 한방에서 그 지냈었습니다. 그때는 그이도 승려였어요. 예, 그 고은이가. 예. 근데 이제 근데 그 고은이 내 시를 보고 시가 아니래요. 그때 내가 지어놓은 시를 보는 시가 아니에요. 거기에 그 내 시의 기다림이란 것이 있죠. 기다림. 그것이 보고, 아따, 이건 참 시가 잘 되셨다고 그래요. 그 나머지는 시가 아니래요. 그런데 어째요? 예. 네. 서정주 씨는 내 시를 보고 아주 굉장한 감탄을 했습니다. 뭐, 겨우동자들한 동머? 그, 동머라겠지? 서정주, 응? 동천. 예, 당신이 지은, 한평생 지은 시 가운데 동천이 참, 내 분신이다. 그런데 내 시를 보고 정말로 내가 한평생 내 분신으로 아는 지은 시 가운데 분신으로 아는 동천은 얘기에 미치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에 이걸 보고 놀래버려요. 앞에 그 내 시집에 선심이 있죠? 누리 삼킨 잔나를 낙하로 자각 떨어진 물소리로 웃고 가는 길 돌에서 꽃에서 이미 맞은다. 예. 네. 그냥 간단한 세 마디 간단한 석줄이죠. 그런데 나는 한평생 이런 시를 질러가는데 못 지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세월을 목표로 세상을 북삼아 그 시집에 나온 시들이 전부 방금 읽는 그 시를 등가한 시들이에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봐서는 알 수가 없죠. 아마 지금은 고은이 그 시를 볼 때 깜짝 놀랄 거예요. 그때는 젊었을 때니까요. 그런데 지금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들여다볼 줄로 압니다. 예. 그, 이제, 예, 거기에 이제 아주 그, 정말로 화엄경과 같은 시들입니다. 예. 그, 세월을 북채로 세상을 북삼아. 세월을 북채로. 그 시 제목만 보세요. 시집책. 뭔 시 제목이 이렇게 지인가 생각하지 말고, 세월을 북채로. 세월. 과거, 현재, 미래는 직주한 것이죠. 형으로 가는 것이지 않아요. 세상을 북삼아. 그냥 우주 이 삼천 대천 세계를 북으로 삼고 산다. 그냥 세월을 가지고 세월을 북채를 삼아서 이 우주를 갖다 북으로 삼아서 네, 두드리며 즐기면서 산다. 그런 그 제목입니다. 우리가 이 내가 나란 참나를 발견해서 어느 경지에 들어가면 예, 이 세상이 그대로 극락입니다. 나고 죽음이 없는 극락이에요. 고통 속박이 없는 극락이에요. 예. 근데 한나산 기슭에는 말들 놀고 모실포 바닷물에 바닷물새 아름답다. 이거든은 고운과정 나왔습니다만은 그 보광사가 있는데 모실포 바닷물은 아주 남색입니다. 저 그 칭찬할 때 보면은 착 깔린 남색 비단을 착 깔아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경우에 있어서는 그 남색이 딱 그 얕기도 하고 짙기도 하고 짙은 남색, 옅은 남색으로 착 그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아요. 거기서 산 사람만이 또 그것을 압니다. 근데 왜 이것을 들었을까요? 이 말이 역시 그 이런 삼남만상 모두 신통으로 지어 만드는 것이고 그냥 우리가 이게 살고 버티고 있는 이 자리가 극락인 그런 삶의 경지에 이르려면 이들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요. 예. 한라산 기슭에는 말들이 농구 말들 제주도는 말들 많이 기르니까요. 말들이 놀아요. 모실포 바닷물색 아름답다. 모실포 바닷물색 그 남색 그렇게 아름다워요.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말밖에 말 깨달은 사람만이 서로 상통하는 말 예. 개개의 도리 예. 그것을 앞뒤 상하 없이 통째로 투명히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제시해 보여준 소리예요. 입니다. 어디까지 하네? 내가 빼서 넣으면 어제 어디 몇 절까지 했어요? 29번도? 오늘 아침에는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 예. 그럼 이제 제대로, 시간은 어떻게 됐어요? 한 시간 됐어? 한 시간 25분. 예. 꼭 지키라는 한 대로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예. 예. 가거나 오거나 앉고 설 때, 일체 것에 집착을 하지 말게. 예. 가거나 오거나 앉거나 사 행주자 어묵 동정 간에 집착을 하지 말라. 예. 집착을 하지 말라. 될 수 있으면 좋은 방면으로 생각하고 될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세요. 그러면서 텅텅 비워가세요. 그러면 몸도 건강하고 절대 풍이 안 와요. 신경성이 있는 사람이 풍이 와요. 풍이 옵니다. 바람 맞아가지고. 아니, 그거 풍이라고 한 거예요. 예.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이 그거 와요. 비우세요. 텅텅 비우고, 그때그때 상황상황을, 그때 생각할 때 좋은 방향. 또 그 분위기에서 가장 좋을 수 있는 면을 택해서 살아가 보세요. 몸도 건강하고 주위도 평안하고 또 일도 잘 돼가집니다. 그렇게 하면 서로 협력을 하게 되니까요. 그런 사람한테 누가 협력 안 컸어요? 네. 그렇게 해서 가거나 앉거나 행주자 목동량 안에 일체 것에 집착을 하지 말아라. 집착을 하지 말아라. 이에 대해서 이래의 안팎의 의건이 어디가 집착할 곳이든고 우리 자성을 찾아놓고 참마음을 찾아놓고 보면 그건 안팎이 없습니다. 안도 바깥도 없는 거예요. 허공이 안팎이 있습니까? 허공 안팎이 없어요. 참 세상에 그런 것이 있을까요? 안팎이 없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 않아요. 허공은 안팎이 없어. 허공 없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도 그래요. 허공보다 더한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안팎이 없어. 아까 그랬잖아. 무내중 저 입지는 아까 그 해봤죠. 예, 예. 이 이러이 안팎의 건이 어디가 집착할 곳이든 고그 말이야. 집착할 곳이 없어. 상 없는 마음을 언제나 쓴다면 그 모양 없고 빛깔 없는 그 마음을 떠나 쓰지 말고 그 마음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그 마음 이치대로 산다면 그 마음 이치대로 쓴다면 그 말이요. 쓰는 곳에 장애라는 것이 있을 수 없을 것이에요. 쓰는 곳에 장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사실 이제 부처님 세계에 이 불보살들 세계에는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다만 중생들과 더불어 같이 해주느라 똑같은 그러나 안 믿으니까요. 똑같은 삶을 해줘야 믿어요. 아, 저희는 원래 부처가 나와서 나와서 저렇게 우리하고 사는 사람이요. 우리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부처님이 똑같이 중생 사는 대로 불보살은 살아줍니다. 예, 그렇게 한다고 경책에 많이 나오죠. 예, 쓴다면 쓰는 것에 장애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예? 여름 뱉은 양산을 사용하고 장마 비엔 우산을 사용하네. 험! 그랬습니다. 그 말이요, 막. 아, 당연히 여름 뱉은 양산을 쓰지요. 아, 비 올 때는 우산을 쓰지요. 그냥 양산도 비 올 때 쓰면 우산이고, 우산도 햇볕 쓸 때는 양산이 되겠지요. 이? 예. 그런 것을 여기서 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늘 얘기 안 든가요? 앞에서 늘 해왔죠. 이것도 역시 격여 돌입니다. 그런데 뒤에 가서는 그냥 말로도 않고 험 그렇게 해놨죠. 아이, 그것이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냥 앞에서 말로 했던 모든 허물이며 잘못된 것이며 그냥 더할 수 없는 경지까지를 험 그 한마디로서 전체를 다 그렇게 드러내는 도리입니다. 참 이런 도리는 정말로 이 경지에 들어와서 누린다면은 예, 정말로 그렇구나. 정말로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 무릎을 자기가 치게끔 대하여 정말로 그렇습니다. 예. 결정코 정한 것도 없거니 그 누가 들고 난다 하겠는가. 정한 곳이 없어. 아니 정할 곳도 없어. 네. 여러분 마음을 실제의 마음을 딱 찾아놓고 보면은 깨달아 놓고 보면은 그 마음 밖에 아무리 내가 나가보려고 해도 나갈 곳이 없어. 네. 나갈 곳이 없어. 그냥 그 마음. 예, 마치 뭐가 같으냐면 보석 속에 들어있는 일곱 가지 빛과 같아요. 일곱 가지 빛이 아무리 나가려고 한들 그 보석을 나가겠어요? 어째 그럴까요? 보석이자 일곱 가지 빛이기 때문에 일곱 가지 빛이자 보석이기 때문에 나눠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삶,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거물의 영무주다. 여기에서는 가득한 바 없고 와서도 온 바 없고 또한 머물러서도 머문 바도 없다.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산디라야 극락이에요. 이렇게 사는 극락은 그 날 즐기는 낙은 영감으로부터 오는 즐거움도 아니고 마누라로부터 온 즐거움이 아니야. 어떤 대상에서 오는 즐거움이 아니야. 그냥 혼자인데 즐겁습니다. 그냥 혼자인 즐거움을 모여서 더불어 같이 즐기는 거예요. 불세계는 한산습득이가 한산습득 품관이란 세 분이 그렇게 살지요? 보기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한산습득 품관이란 세 스님이 모이면 화로가에 앉아서 무슨 말도 없는데 서로 얼굴 쳐다보고 웃고 손을 비비면서 웃고 삽니다. 웃을 일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 거는 신도들이 중국 국청사 신인네들인데 신도들이 그 세 신인들한테는 옷도 안 해줘. 옷 해줄 만한 짓을 아니야. 미친놈이야. 밤낮 하늘 벗고 오고 땅 내려다보면 웃고 손금이면 웃고 저 미친놈들이 그러니까 옷을 안 해다 줘. 그러니까 신인네들이 입고 그 떨어져 내부는 옷 주워 입고 밥도 신인네들이 먹고 나머지 쓰레기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런데 한산습득 그 기름 보지요? 살만 쪄서 퉁퉁 아주 몸이 아주 부담하지요? 한산습득 빼빼된 한산습득 봤어요? 그림 보세요. 아주 살집이 그냥 괜찮습니다. 예. 어째 그럴까요? 어쩐 역에 꿈에 묵은 밥이 밥 아니지요? 네. 어제 얘기했죠? 내가 삼시, 칠시 평생은 삼시 한 끈이도 그리지 않았지만은 밥을 하나 씹은 적이 없다. 내가 칠시 평생을 한 번도 옷 벗은 적이 없이 항상 원소를 입고 살았지만 시오래기 하나 어깨 위에 걸친 적이 없다. 그런 개성이 예, 조사의 개성 중에 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 그런 소는 또 말 같지 않는 말을 하겠지만은 나 어제 얘기했지요? 어쩌냐 꿈에 먹은 밥이 밥 아니지요? 네. 꿈에 입었던 옷이 옷 아니지요? 네. 예. 다만 성인들은 중생과 더불어 같이 해줄 뿐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밥 먹은 적 없고 그 중생들 버릇 갖추려고 그냥 같이 해줬어. 그 옷 입은 적이 없어. 왜요? 심해의 무물이기 때문에. 우리 그 마음밖에 다른 물건이 없어. 예, 그렇습니다. 결정국이 정한 곳이 없건 그 누가 들고 난다 하겠나? 거기에 들고 난다. 한 걸음 내디딜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들이딜 것도 없습니다. 예. 자, 이에 대해서 철저히 공간도 없거니 그 어찌 들고 날 곳이 있을 건가? 공간도 없는 데에서의 스미라면 들고 난다는 이름도 설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정말이에요. 내가 늘 그 어쩌 법문할 때 법문했었지요. 공간이 없어요. 이 허공이랑은 밖이 없어요. 근데 우리 세상 사람이 살 때 그냥 이 세상에 떨어져 있는 게 그냥 삽니다. 그냥 살아. 그것이 문제로다. 도대체 지가 떨어져서 살면 그 떨어진 곳이 어떤 곳인가는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일인데 전혀 생각 않고 살아요. 또 그보단도 더 지 마음을 지가 쓴 게 이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모양도 없고 빛깔도 없는 것이 이렇게 지나간 일도 알고 응? 뭐 가진 그 생각을 다 하는 거. 그리고 한번 그 마음 실체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 법 만나기 전에? 그냥 삽니다. 진인 마음이 그냥 쓰고 살아요. 근데 나 그렇다 그러지 않아요. 나는 다섯 살 먹어서 다섯 여섯 살 먹어서도 앉아서 유아독전을 부르짖었다. 유아독전. 그리고 뭐 초등학교 가서는 그때는 소학교라 했는데 초등학교 갈 때는 그냥 갔다 이렇게 가다가 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 나는 땅을 받고 가는데 이 땅덩이는 어떻게 이게 지탱하고 있는 거? 이런 생각. 그러면 그 밖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냥 한나절 싹 서 있다가 학교 안 가고 집에 오고 그랬다 그랬죠? 네. 생각해봐요. 그냥 살 길이 아니라니까요. 이거 우리가 숨을 들이키고 내키고 해서 이게 허공을 의지해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냥 이거 그냥 살아? 그런데 이게 모양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그 의심 안 돼요? 이게 분명히 이게 없으면 내가 죽고 살고 상사가 이게 달렸는데 이것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그냥 살아. 그냥 살지라. 아니요. 이걸 하나 깊이 생각해보면 모든 이치는 꿰뚫어진대요. 나는 거기에서 모든 이치, 색즉식은 공즉식 색의 원리를 그때 맛봤어. 그런데 그 말이 정확히 이 월제스님하고 이 얘기인데 그것이 한김에 꿰어졌어. 응? 열다섯 사는 것은. 이 허공이 아니, 바뀌니까 있을 수 없잖아요. 그 밖에 계속 생각해 보세요. 안팎이 있을 수 있는가? 없어. 간단하게 없다는 소리 여러분 그칠 일이 아니요. 밖에 없으면 아니 없지. 아니 없는데 나는 지금 어디 있냐 그 말이야. 안데 바깥도 없는데 내가 어디에 있어 지금. 참 이게 묘한 이치입니다. 내가 있을 수가 없어. 허공이 안팎이 없으면. 아이고 정말로 묘한 일이네. 안팎이 없으면 공간이 있을 수 없고 공간이 없으면 시간이 있을 수가 없지요. 응. 시간이 없어. 공간 없고 시간이 없으면 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어. 그냥 거기에서 한번 깊이 있게 사색에 들어가 보세요. 세월을 북치러 세상을 북삼하이란 내 시에 대해서 내가 그 서문 쓴 그 서문 한번 읽어보세요. 그걸 그대로 이 실상을 내가 그거 적어놨어요. 내 서문들은 아주 간단합니다. 군소리 잔소리 안 해 나는 게 그냥 요점만 딱딱 빼서 하다 보니까 나 진소리 못 해. 예. 깝깝해서. 그 시 한번 그 시 서문 읽어보라는 게 뭐라고 써놨냐고. 안밖에 없습니다. 시간 공간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있을 수가 여기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지금 없는 것입니까?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꿈을 꾸었는데 꿈을 깨고 나서 꿈을 깬 게 어쩐가요? 어쩌니 꿈은 하나의 잠재 의식의 활동이었죠. 네. 자, 잠재 의식의 활동이면은 지금 꿈을 깨고 나니까 그 잠재 의식의 활동이 분명했습니다. 그럼 지금 그 잠재 의식의 활동을 지금 다 꾸고 있습니다. 그 잠재 의식 내놔봐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 내놔봐. 이야, 이양 이치가 너무 분명하지 않아요. 그 잠재 의식은 층끝 하나 세울 수도 없어. 층끝 하나 세울 자리도 없어. 그런데 지금 어쩌냐 꿈꾸는 생각들이 전체가 그 속에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금 안도 바깥도 없는 자리에 그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거 알면 정말 충칠 일인데 신난데. 정말. 근데 내가 어제 뭐라 하던가요? 모든 진리가 나요 하고 그냥 우리가 찾으려고 하기 전에 전부 드러나 있단 게요. 아, 그냥 드러나 있어. 우리는 그냥 누리기만 하면 돼. 네. 이에 대해서, 그건 말이에요. 이? 공간도 없는 데에서 씀이라면, 그럼 공간도 없는 씀이나 들고 난다는 그 이름조차 쓸 수 없잖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함이 없는 함이라고 그래요. 무의가. 함이 없는. 감미 없이 가고 온 바 없이 오고 머무는 바 없이 머무른다. 마치 보석 속에 일곱 가지 빛이 때에 따라서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지만은 없을 때 나간 것도 아니고 있을 때 들어온 어디서부터 조차 들어온 것이 아니여. 참 이런 것 하면 누구 한낮쯤 일어나서 추면 덩실 덩실 덩덕궁 덩덩궁 이렇게 춤도 출만한데. 네. 예. 이렇게 되려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어찌해야 하겠느냐? 한일자에 사람인 자면 큰 대자다. 여기에 안팎이 있는가? 험? 그랬습니다. 여기서 역시 험. 예. 한일자에 사람인 자라면 큰 대자지요니? 누가 그건 몰라? 예. 여기에 안과 밖이 있는가? 그랬습니다. 한일자에 사람인 자라면 큰 대자다 해놓고는 여기 안팎이 있느냐? 나봐요. 아, 내가 생각해도 거울을 보면 내가 보통 미남이 아니에요? 하얀 보통 내놓지 마라. 사실인지 비웃지 말고. 자, 나를 보세요. 그 아름다운 미남을 좀 보세요. 그 미남을 그냥 제대로 못 보게 이것이 딱 데리고 있네요. 죽비. 예. 죽비를 왜 세웠을까요? 죽비를 왜 세웠을까요? 내가 죽비를 세웠을 때 나를 보게 하려고, 내가 뭐 미남이요, 미남은 나를 보게 하려고 한 소리지. 그래 놓고 왜 세웠을까요? 이 죽비에 세우는 죽비에만 와 있으면 그 죽은 사람이요. 죽비는 무엇이 봤을까요? 그 보는 놈이 없어도 죽비 보겠어요? 그놈의 먼저 분명한 데서 이 죽비를 봐야 해. 그래야 산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은 지금 숨쓰고 두 눈은 분명히 뚝 뜨고 내가 한 소리 듣어서 송장이요. 진짜 송장이요. 이 죽은 시체가 진짜 시체 송장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데 진짜 송장이에요. 내 말 거지 안 들리죠? 뭐 그도 아니라고 대답을 했네. 조주 스님이 120세를 살다 보니까 제자들이 거의 10에 8알이 먼저 가버려. 세상을 먼저 떠요. 근데 제자 하나가 또 죽었어. 아, 나도 120세까지 살라면 큰 사건이구만. 보통 일이 아니야. 나도 그 일을 생각하면 이게 그냥 내가 먼저 일찍 가까웠지가 나도 생각 중이요. 120세를 살던 게 제자들 먼저 가. 한 게 간 놈마다 스승이 제자를 화장하게 돼요. 근데 제자 하나가 또 가서 이제 제자들 10명이 그 시체를 띵고 가요. 근데 그 다 태운 다음에 재를 모으려고 삽을 갖고 조지심이 뒷짐지고 그 삽을 갖고 그 시체 제자들 10명이 띵고 간 뒤 뒤에 갑니다. 따라가요. 아우, 그, 비 온 날, 뭐, 저, 뭐, 중이, 뭐, 구시렁구시렁 한다. 그런 속담이 있지요, 이? 비 온 날, 뭐, 중이 뭐라고, 어떻게 뭐라고 한다고 그러죠? 뭐, 사람이 자기도 못 듣게 뭐라고, 뭔 말을 했어 하면 그런 말 하죠, 이? 어째 비 온 날, 비 맞고 가면서 중이 뭐라고 할까요? 들어가도 빨래줄 마누라도 없고, 누구도 없는데. 옷을 어찌야 입고 썩을 놈을 그냥 날 그냥 비가 안 오면 되련만은 그냥 하필 이 시간에 비가 올 일이여 그러고 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그 열 명이 시체 하나 들고 가는데 뒤에 따라서 그 조주씨가 뭐라고 했상 거예요. 그래 귀를 기르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 이거 이상한 일이네요.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이고 시체를 띵고 가는 지 10명은 송장이란 소리예요. 그 말을 하고 온 거예요. 사람 하나 가는 곳에 송장 10명이 따라가네. 그 말을 되새김질을 하고 그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 띵고 간 제자들에게 부여가 나지 않아요. 뭔 말이에요 지금. 죽은 시체 하나 띵고 간지 사형 하나 띵고 간지 아, 저기 지금 사제들이 열 명을 보고 시체라고 보고 있어? 아, 그냥 성질나. 시체를 그냥 내볼까 말까 지금. 예. 가만 생각한 것이죠. 아, 예. 근데 그 말이 참말입니다. 그 열반하신 분들은 내가 나라는 나를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조주스님 법을 받은 분이야. 이게 시체가 시체 아니요. 어쩌냐고 꿈속에 벗어버린 그 꿈속에 벗어버린 몸과 같은 것이요. 근데 시체 띵고 가는 열 명은 아직 그 조주스님한테 법을 못 받았어. 이제 산 지기들 보고 송장이라고. 송장. 예. 그래서 지금 보고 듣고 다닌 게 산지 하지만은 그 보고 듣고 아는 실체 참나를 모르는 사람은 진짜로 송장입니다. 그게 진짜 송장인 거예요. 예. 진짜 송장님은 어찌겠어요. 보기는 보지만은 뜨고도 못 보던 못 본 당달 봉사요. 듣기는 듣지만은 귀가 있으면서 듣지 못은 못 듣는 사람 보면 뭐? 응, 귀머거리. 아, 그 단어가 잘 안 나와요. 잊어버렸어 단어. 응, 귀머거리. 귀머거리죠. 네. 어쨌든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깨달으신 분은 더 나은 한 단계, 한 단계. 그냥 될 수 있으면 모든 단계를 다 뛰어넘기를 진실로 바라고 또 아직 깨닫지 못한 분들은 이 정법의 인연, 정말이에요. 여기 그냥 이 말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도 그냥 참석은 그걸로 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60억 인구 가운데 허태케이시면 하필하면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도 어떻게 했으면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였을까요? 그냥 시내에 지나간 데 소매를 한번 스치고 지나간 도 500승의 인연이에요. 그 500승 인연인 거예요. 그래서 이 60억 인구 가운데 그 나라에 태어나서 소매를 스치고 갈 수 있게끔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부가 만난 것은 좀 부부 좀 서로 좋게 사시오. 찌트락자트락 하지 말고 조금 안 맞은 거 있다고. 천생의 인연을 통해서 맺은 인연입니다. 근데 그 좋은 부부관계를 뭐라 해요? 우리가 속담이 진리가 다 되네. 천상연분이요. 그러지요? 네. 천상연분이 아닙니다. 천생연분이라는 소리예요. 내 그 제2시집이 나오면 천생연분이라는 시도 나옵니다. 내가 그 주례 썼을 때에 모두 그 시 나오지요? 네. 내가 주례를 쓰면 반드시 그 시를 읽어줍니다. 천생, 그 인연. 근데, 그런 인연으로 만났는데, 될 수 있으면 그 인연을 좋도록 해양해야지요. 좋도록 해양해야지요. 예. 그래서, 정말로, 영원히 부부 인연에서 도반의 인연으로 도반의 인연에서 불보살의 인연으로 계속 같이 할 수 있는 인연이 돼야 됩니다. 예. 철저히 공간도 없거니 그 어찌 들고 날 곳이 있을 건가? 공간도 없는 데에서 씀이라면 들고 나는 이름도 쓸 수가 없다.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이런 세상을 살려면 어째야 되냐? 한일자의 사람인자라면 근대자다. 근대자다. 그러면서 또 죽비를 세웠네요. 왜 세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흠! 화밤도 난임도 없으며 머뭄도 향함도 없거니 그랬습니다. 여기는 합한 것도 없고 난임도 없어. 뭐 부부로 맺을 때 합한 것 아니고 이혼할 때 나눈 것도 아니여. 아니여. 머뭄도 향함도 없다 여기는. 이 내가 나란 참나를 깨달아 놓고 보면은 그렇습니다. 예. 이런 말처럼 더 이상 가는 진실한 말은 없어요. 예. 이 몸뚱이를 가지고 나라하고 여기고 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제대로 들어지를 않은 거예요. 예. 지당하고 지당한 말씀인데요. 정말로 지당하고 지당한 말이다. 그 어찌 이름인들 있을 건가? 들고 난다는 그런 이름이 나뉘고 항암이라는 그런 이름도 있을 거냐 그 말이야. 그러므로 입을 두고 재앙의 문이라고 했다. 거기에서 무엇을 간이 분위를 이야기하면 그건 안 되는 소리다. 이 허물이 왜 있을까요? 내 시집에 그 도인이라든가 제목이 그 시를 한번 읽어보세요. 천년의 바위잠을 두드리고 깨우려는 사람들이 불보살이며 선지식입니다. 그냥 바위도 아니요. 천년 동안을 깊이 잠에 든 바위여. 그 바위를, 그 바위잠을 깨웠다고 두드러 싼 사람들이 불보살 선지식들이다. 마치 중생들을 향해서 깨우쳐주려는 그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복장 터집니다. 예. 그래도 그 복장을 터질라는 복장을 감내면서 예, 교화문에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로 보면은 그 재앙은 문이다. 간이 분이 노는 수가 없는데 할 수 없이 모르라니 모를 수도 없는 데서 모르고 있으니 그럴 수뿐이 없다 그 말이에요. 예. 범꽃이며 잎들이여 험! 여기서 좋구나 범꽃이며 잎들이여 험!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원아침에는 자주 그 죽비를 세우네요. 까닭이 있습니다. 그냥 세운 것도 아니요. 왜 했을까요? 하고 내가 죽비를 세웠어요. 이렇게 되려면 어찌해야겠느냐? 하버려 해도 하발 곳 없으며 머물려 해도 머물 곳 없으며 이러이 자제할 뿐이로세 그랬습니다. 그냥 그대로 그 이치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늘 그랬죠. 그대로 이변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도 거기에는 개개를 묻어두었다. 내가 짓는 개성은 전부 다 그렇게 했어요. 일부러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개 여기에는 그런 그 평시조절을 안 밟았습니다만은 내가 쓰는 개성에는 대부분 평시조 법을 밟았습니다. 왜냐면은 더거니 깨달은 분들끼리 모여서 동료끼리 모여서 더거니 평시적으로 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 세계를 만들고자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선 것이거든요. 전부 그렇게 가르쳐서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해가지고 그런 세상을 같이 살라고 미리 예비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거의가 내가 짓는 개성에는 열의 여덟 번 그 평시조절을 밟았습니다. 3, 4조, 4, 5조 이런 그 글자 수가장도 이렇게 맞춰놨어요. 시조로 부르게끔 초장, 중장, 말장으로 그 시조를 부르게끔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새 노래가락 그 얼마나 천해요. 내가 너를 사랑할 때는 좋더니 지금은 못 보겠다. 쓰세요. 자꾸 쓰세요. 어디를 쓰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속을 쑤신 것 같은가, 뭐, 쑤셔 쌉니다. 예. 예. 요래 노래 가사 보면은, 옛날에 노래 가사는 뭐예요? 지금도 일본에는 노래 가사를 이렇게 시라고 나와요, 시? 우리 노래가사, 옛날 노래가사 보세요. 얼마나 철저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 속에 몇천 권의 역사를 묻어놨나. 황성애터에 뭐 그거 한번 읊어보세요. 노래가사. 응. 얼마나 그 철저한 심리인가. 응. 그렇게 옛날 분들은 노래 속에 그런 그냥 역사를 담아놓고 진리를 담아놓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는 너를 좋아할 때는 이쁘더니 지금은 이쁜 것이 하나도 없다. 미웃기만 하다. 아, 가령 말이야 노래 가사가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됐다는 거야.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점잖은 이들이 쓰는 말 수준도 못 갑니다. 아주 낮은 측의 말, 저질 말. 그런 말들로 노래 가사가 이루어져 있어요. 아주 천박하지요. 사랑을 그렇게 표시합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는 분이 온데 행주치마 옷고름을 들어서 예, 옷고름을 지그시 씻고 있습니다. 입을 벌리면 안 돼. 어른들 앞에서 그러니까 벌어질 몸을 이렇게 반가워서 우리 웃음이 나올 웃음을 참느라고 행주치마 옷고름을 올려서 이빨을 지그시 물고 그래야 웃음이 안 나오지. 노래가사 그거 있죠? 행주치마, 옷고름을 문다는 소리를, 여러분 어째서 옷고름 문다는 소리 모르지요? 반가운 게 그냥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어른들 앞에서 함부로 웃질 않아, 예쁜들은. 그게 그냥 그 웃음을 참으려는 게 옷고름 올려서 지그시 물고 있어. 사랑이 진한 사랑입니다. 벌써 그냥 쫓아가서 여보고 보듬은 놈은 시원찮아. 발걸음을 못 움직여버려. 정지상태. 신경이 마비돼야. 얼마나 반가우면 신경이 마비돼서 발을 못 움직입니다. 그게 더 진한 사랑이죠. 쫓아가 달려서 보듬은 것만 장땡 아니야. 벌써 그것을 더 쳐준 사람, 그 사람 별것 아니야. 오지 못하고 그 심학근 올려서 지그시 물고 있는 그걸 읽을 수 있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왜 이렇게 잘한 건 모르겠어. 예. 그래요. 이제 이 정말로 하발에 해도 하발 곳이 없으며 머물려 해도 머물 곳이 없으며 그런 세상 그렇게 해놓고 뭐 여기 이러이 자제할 뿐이로세 그랬네. 이저이 자제할 뿐이로세 그 말이 이저이 자제할 뿐이로세 그 말에 그친 것이 아니에요. 네. 오늘 아침 법문은 여기서 접습니다.